아담 사후 57년에 변화받은 에녹을 통한 구속 경륜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그리고 유다서 14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고부터 우리의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구속사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큰 은혜를 끼친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언약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언약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말로 하는 약속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셨죠. 그러한 구속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 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언약과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 핵심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언약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영생입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뵈니까 처음 말씀을 듣거나 얼마 안 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많은 언약을 하셨는데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은 동일하죠.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할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영생과 영혼불멸을 혼돈하기도 해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불멸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영생은 영혼불멸을 포함한 영혼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생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죠. 디도서 1장 2절을 읽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찾으시고 또 읽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질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신대요? 거짓말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전도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영생을 어느 누가 계획하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영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의 언약이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언약신앙,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영생인데 어떠한 영생이냐 할 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부활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산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마지막 나팔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는 죽음을 거쳐서 부활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과 또한 산자로서 변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길은 영생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볼 때 변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로 변화, 영생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 영생의 언약. 창세기 2장 7절과 8절,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볼 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이 된 아담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볼 때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겠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 아담이 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과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타락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어떤 길을 택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생명인 아담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볼 때 저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영생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더라면은 아담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에 이를 텐데 죄를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 따먹었다면은 부활 영생이 아니라 어떤 영생일까요? 변화 영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변화 영생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행위 언약으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른 그 행위의 결과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담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언약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인데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이면에는 만약에 순종한다면 변화 영생, 생명과를 통한 변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은 아담 이전에 우리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변화 영생의 길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변화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이 불순종의 길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본문을 봤을 때 그 언약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실까 봐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무엇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영생의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인 아담이 죽었죠? 언약 당사자인 아담이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언약을 완수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언약은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 사람 언약 당사자가 죽으면 언약이 예, 깨어지고 무효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혹은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아담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냐, 영생의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 영생을 받은 에녹이에요. 에녹과 언약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녹이 변화를 받은 것을 볼 때 아, 이 언약이 무효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에녹에게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예. 이 언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의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14절 두 군데를 먼저 읽고 두 번째 대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언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다 교회들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 변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뭘 이겨야 되는지 대상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하고 이겨야 될까요? 남편하고 이겨야 될까요?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네. 아담, 그렇다면 아담은 그 당시 영생을 변화 영생을 받지 못한 걸 보니까 아담은 지고 말한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졌어요? 뱀의 꼬임에서 진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악한 괴기와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뭐와 싸워서 이길까요?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더러운 싸움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떤 자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 빨아야 될까요? 두루마기를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두루마기를 빤다는 뜻은 더럽혀진 옷을 세탁하라 그 뜻이죠.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시고 회개함으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영생 변화의 언약의 열매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아담과 에녹 308년 동시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에녹 308년 동시대의 의미. 자, 첫사람 아담은 구대손 라멕까지 동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아담과 라멕, 구대손 라멕은 56년간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구서사 시리즈의 첫 권 창세기 족보에서 박 아브라함 목사님이 세계 최초로 밝혀내셨어요. 그런데 7대손 에녹과는 몇 년간 살았다? 308년간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308년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담의 수명이죠.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볼 때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수명은 몇 년이죠? 93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그래서 족보를 보니까 아담이 누굴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죠. 마할랄렐은 야렛. 그래서 6대손이죠. 그리고 에녹이죠. 자, 그럴 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아담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몇 살이었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자, 아담은 셋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죠? 130세죠. 창세기 5장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어요. 5장 6절이죠. 그리고 에노스는 게난을 90세에 낳았죠. 9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70세에 낳았죠. 9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65세에 낳았죠. 15절이죠. 그리고 야렛은 에녹을 162세에 낳았죠.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18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자, 이것을 볼 때, 자, 아담, 그래서 130, 105, 90, 70, 65, 161을 더하면 바로 에녹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냥 그 핸드폰에 있는 요즘에는 계산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쭉 계산을 해보시면 몇 년이 나올까요? 622년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아담이 622세일 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담과 에녹이 몇 년 동시대에 살았는가를 계산해 보면 바로 930세까지 살은 아담은 622세에 태어난 에녹과 308년 동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동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308년 동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에 아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전수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의미의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그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전수받았을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아담과 두 가지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행위 언약,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행위 언약과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은 두 가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지난 조금 전에 공부한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죠. 그러나 행위 언약의 이면에는 무슨 언약이 들어있다? 변화? 순종하였을 경우 변화? 영생의 언약이 바로 이면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볼 때에 사람 같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다시 봐요, 안 봐요? 사람은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한 이 언약을 파기한 아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때에 세 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기한 언약을 파기한 아담에게 무엇을 줬다? 예, 세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니, 뭐하러 부르시겠어요? 예,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은 두려워함으로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회개 안 하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는 누가 줘서 먹었대. 곧에 배워가지고 뱀에게 먹었다. 뱀이 줘서 먹었다. 이게 볼 때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세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아이고 언약도 파기하고 회개할 기회도 놓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타락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아담은 이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죠. 그리고 회개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그래 너는 죄를 못 이겨. 사단과 싸워서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내시겠대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잘 드셔야 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여자에게서 나셨잖아요. 남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죄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하면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게 볼 때에 아담이 진짜 회개를 했는가? 이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또 네? 회개했다는 걸 가르쳤더니 어느 권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와서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4대째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후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십일조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평생을 믿고 사는 아주 믿음에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전주에 부흥 집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아담은 전 인류를 죄짓게 하였으니 지옥도 저 밑창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짓게 했으니 지옥 밑창에 갔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구속사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담이 어떻게 했대? 회개했다네. 놀래 안 놀래? 놀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걸 모르고 아담을 욕했는데 천국 가서 아담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분이 큰일 날 뻔했다고 이 구속사 말씀 안 받았으면은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걸 듣고 제가 아주 그냥 한참 같이 웃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이 회개했다 회개 안 했다 성경에 없어요. 사실 그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회개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밝혀내신 내용이에요. 언제 회개했는가. 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죠. 3장 15절에. 그 아담이 이것은 자, 첫 번째 언약은 순종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죠. 첫 번째 언약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담이. 믿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믿었다는 증거는 바로 창세기 3장 20절과 3장 21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아담은 어떻게 영접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언약을 과연 믿었을까? 이렇게 볼 때 창세기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보세요. 참 놀라운 거는요. 처음 이름 진 게 아니에요. 아내 이름을.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여자를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을 개명했어요. 언약 받고 나서. 무엇으로? 하와로. 하와. 난하주에 보면 하와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라 지은 이유는 하와가 뭐가 된대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르게 됐죠? 예. 그러니까 낳는 자마다 족족 사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첫 번째 여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 아내가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당대에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그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야 돼? 생명을 찾아주는 여자. 모든 산자의 어미,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되길 바랬다. 이것을 볼 때 아담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증거가 뭐냐? 21절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입히셨대요? 가죽옷. 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렇지 뻘거벗었으니까 옷을 입히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보세요. 이 가죽옷은 자 보세요. 예,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무엇이다? 증표예요. 증표.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하와가 언약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증표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 남녀가 결혼 계약을 맺는다.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의 증표로 뭘 나눠 가져요? 반지를 나눠 가지죠. 어떤 반지를 나눠 가져요, 주로? 예? 좀 있으면은 다이아. 안 되면은 그래도 뭔 해야 돼요? 아이 금반지. 그것도 안 되면 은반지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냥 링이라도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금과 은과 다이아는 보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결혼 계약이 이 반지처럼, 이 보석처럼 변치 않기를 바란다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forever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선전하는 문구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foreve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증표는 왜 가지고 오실까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죽이 그냥 나오냐고요. 인조가죽이 아닌 이상에. 그렇잖아요? 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켜가지고 그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뭘 말씀해 주느냐? 가죽옷은 바로 희생제물. 이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희생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죄값을 사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가죽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구와 누구에게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입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도 하와도 두 부부가 일심으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한번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징그러운 하나님이에요. 징글징글하신 분이에요. 왜냐니까? 언약을 파기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를 촉구하세요. 에? 그래서 회개를 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하냐?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이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죠.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기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믿을 때는 안 버리실 것 같아. 근데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나 같은 거 버리시겠지. 이런 우리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이량 믿으시니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 후손 언약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의 증표까지 주셨죠. 그러므로 아담의 삶은 무엇이냐? 아담의 남은 생애, 아담이 903세까지 뭘 했느냐? 이렇게 볼 때 구대손 라멕까지 동시대를 살면서 또 에녹과 308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뭘 했어요? 언약을 전수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쳤어요. 왜? 언약은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인 아담은 두 가지 언약,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에녹의 변화예요. 그죠? 두 번째는 언약, 첫 번째는 언약 전수다. 두 번째는 뭘, 동시대에는 뭘 의미할까요? 아담은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회개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어떤 신앙이요? 회개의 신앙. 아니, 여자의 후손 언약 나오기 전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지 못한 바람에 십자가가 또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끊임없는 회개. 죄를 짓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이미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유전죄, 그리고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범죄.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짓더라도 뭐는 하라. 회개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길은 두루마리를 빠는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죄를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308년의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제목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담 사후 57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사후 57년. 그래서 에녹의 생애를 성경을 볼 때 변화받은 에녹의 생애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에녹의 변화는 마지막 나팔에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우리 모든 성도의 예표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그 변화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마지막 변화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그 길을 간 거예요. 에녹이. 그럼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에녹의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사후 57년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아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변화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셀라를 아, 예, 죄송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뭐하다가 예,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예, 동행하다가 365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변화를 받았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0년 동행이죠. 그렇다면은 예, 동행하게 된 동기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예,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떻게 해서 예, 에녹에게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얘기는 65년까지는 동행하지 못했다가 아들을 낳고부터 동행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무드셀라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예요. 살벌한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65세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죠. 308년 동시대니까.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아담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가르쳐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그런데 정신을 언제 차렸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여서야 그제서야 놀래가지고 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어요. 왜 이 에녹의 이야기가 유다서에 기록되었을까요? 예, 마지막 변화를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볼 때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예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계시의 특성을 보면 동영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럼 자기는 봤으니까 너희도 곧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판하는 장면을 다 보이셨어요. 뭘로 심판하나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죽게 거스려 행한 경건치 않은 말 있잖아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에? 아이고 그 아담이 변화받는다고 증거하더니 자기는 죽었네. 에? 왜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지 못하고 변화 외치더니 본인은 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본인은 변화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걸러서 말하셔야 돼요. 걸러서.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해야지 내가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유 나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미안하지만. 에? 아우 살겠네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말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동으로 또 심판하신대. 아, 죄 지을 때 손발이 움직이니까 죄를 짓지 그냥 말로만 지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보시고 심판하는 장면을 에녹이 봤어요. 그 심판 장면을 봤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말과 일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녹이 봤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얘기해서도 그냥 마이동풍이었어요. 그냥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에녹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순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게 언젠 줄 아냐? 네 아들이 죽으면 그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이 온다. 에녹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정말 끝이 왔을까요? 왔다니까요. 보세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예? 187세에 낳았어요.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에 뭐가 왔어요? 600세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홍수 심판이. 자 보세요. 먼저 자 무드살렐 187세에 낳았죠. 무드살렐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969세. 성경을 볼 때 최장수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노아는 노아의 때 홍수가 났죠? 노아 몇 세에? 600세. 자 그러면 무드살렐가 태어난 지 몇 년 만에 홍수가 왔는지 알 수가 있죠? 187, 182, 600을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969회. 이름 지은 대로 됐어요. 계시받은 대로 한 해, 1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전사님, 무드셀라가 홍수 때 죽었는지, 심판 전에 죽었는지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죽으면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향수하고 죽었다라의 답이 있어요.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데르 올람이라는 히브리 고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600세 2월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한다고 했죠? 무드셀라가 딱 죽는 것이 심판의 시작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했다?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몇 년간? 네, 300년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크게 볼 때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기 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아담과의 동시대예요. 아담과의 동시대. 자, 볼 때. 자, 308년과는 아담과 동시대죠. 우리가 두 번째 배웠죠. 자, 그러면 아담이 죽고 난 뒤 몇 년 뒤에 변화받았을까요? 365세에 변화받았으니까 365에서 308을 빼면 몇 년이 나와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에녹은 365세에 변화받았죠? 그리고 308세에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7년이에요. 동시대는 57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과 30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고 57년 뒤에 뭐 했다? 아담 사후 57년에 뭐 했다? 예,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에녹의 연대기를 합해보면 돼요.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 아담과의 동시대와 사후 57년의 변화에 깊은 뜻이 담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생애 전체를 그려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5세가 중요하죠. 왜냐? 누굴 낳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자, 그리고 308세에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365세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생애는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기, 2기, 3기.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예? 되시는 거죠? 예. 자,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제가 강의를 좀 더 재밌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65세까지. 예? 동시대를 살았지만, 말씀을 믿고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녹의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308에서 65를 빼면 되겠죠? 예, 이 두 번째 기간은 몇 년간일까요? 여기는 65년간이고, 그 다음 여기는 243년간이죠. 아유, 뭐 별걸 다 계산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 우리도 변화받아야 되니까, 누구같이, 에녹같이, 알아야 돼요. 예? 자, 243년간은 아담과 역시 동시대죠. 아담과 동시되면서 계시 받고 깨달아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믿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자, 그럼 세 번째 57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57년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에요. 아담의 죽음 후 홀로 동행이다. 그리고 변화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담과 동시대라는 뜻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전수받고 에덴 동산의 비밀을 직접 본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를 받았어요. 누가? 에녹이. 근데 그 변화 영생의 언약을 선포하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930세에 가신 거예요. 그럼 3세에 갈 때 이 언약은 아담과 맺은 거지 에녹이나 후손들하고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인지라 뭘 생각할까요? 아니, 언약 당사자인 분이 가셨는데 에? 그 언약이 지금 우리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언약하신 걸까? 그 생각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원로목사님께서 구속사를 집필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구속사 운동이 계속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인지라 있잖아요. 근데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에녹은 아담이 죽었지만 마치 아담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 홀로이지만 살아계신 것처럼 아담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똑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죽음이 에녹의 신앙을 바꾸지 못했어요. 변질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약 신앙을 에녹이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올랜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사실은 이제 얼룩사님께서 별세하신 이후에 제일 마음이 가는 교회가 사실은 올랜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올랜도 교회는 월록사에서 1년에 한 3번 이상씩 항상 가셔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자면 미국 전 교회의 본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른 행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월록사님이 오신 자체가 행사예요. 근데 월록사에 가셨기 때문에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그냥 제가 박목사님께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했더니 그냥 정신줄 놓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니까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계시면은 오시면 어때요? 힘도 나고 응?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구속사 집회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오시라 하신 말씀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 저 얼룩사님 가시고 나서요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요. 예? 얼굴을 못 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예,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에녹이 변화되는 마지막 단계가 언약 당사자인 아담은 먼저 가시고 그 57년 동안 하나님 마지막 보시는 거예요. 얘가 변화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왜? 언약을 믿음으로 변화받는 거거든요. 아담이 있을 때는 아담이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아담 그 은혜의 힘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딸려가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 아담은 없어요. 이제 아담은 안 계세요. 그러나 무언은 있어요.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잡고 가야 돼 이제는? 예,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변화받은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어떻게 에녹이 변화를 받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의 신앙, 변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어떻게 안 죽었느냐? 믿음으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기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슨 수로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헌금 많이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네, 그것도 기쁘시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역시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뭐냐면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에녹은 어떻게 기쁘시겠냐면 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신다. 에녹은 무슨 상? 변화, 영생의 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변화, 영생은 어쩌다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굳건히 믿은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은 오로지 변화,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치 오차가 없어요. 아담이 살아계셨을 때나 가셨을 때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인지라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같이 변화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 권 권사님이 막 이렇게 시큰둥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 연상의 남자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연상의 남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 원로 목사님이 연상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아니 같이 변화받는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먼저 가시고 뭐냐고 도대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먼저 가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냐. 그래서 막 한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가시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저희는 서울에서 정말 놀란 것은 2014년도 12월 17일에 가셨잖아요. 3시에. 근데 바로 딱 1년 전인 2013년도 12월 17일 3시에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해제를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에라 좋구나 하늘문 열렸다고 우리가 잔치했잖아요. 잔치.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아무리 아프셔도 1년 되는 그날 다 일어나실 거야.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12시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근데 괜찮으시더라고요. 얼굴 편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3시에 가셨어요. 근데 순간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연월 일시는 정해져 있었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고 가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낳는 시간 정할 수 있어요. 태어나는 시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가능도 해요. 요즘엔 제왕절개가 또 있으니까. 그러나 가는 시간은 정할래야 정할 수가 없어요. 자연사는 특히 그래요. 네? 자연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 계약하신 연월 일시에 가셨고 1년 전에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 잔치를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날 딱 3시에 예, 그래서 17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전수, 쪼개지지 않는 소수, 일곱 번째 소수, 바로 그 1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가신 거예요. 자, 그거 볼 때 깨달았어요. 아, 가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왜 가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가셔야 될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같이 가시지 왜 먼저 가셔놓고 우리를 변화시킨대? 뜻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에녹을 보니까 예, 아담 사후 57년 그러니까는 아담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에녹이 변화받을 때 몇 세였겠어요? 987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57년 전에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나? 안 믿나? 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나? 안 흔들리나? 이게 보니까 에녹은 보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안 흔들리거든. 왜냐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볼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동행하고 있었어요. 에녹은 끝까지 동행. 다시 말하면 에녹을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고 아담이 먼저 가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불멸의 신앙을 믿음을 에녹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마지막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반드시 홀로 동행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붙잡고 동행했을까요? 에녹은 말씀, 언약을 붙잡고 동행한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완성을 할 때에 아버지 라멕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음번에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노아 1656년 노아 600세 홍수가 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라멕이야말로 노아의 신앙을 전수, 에녹의 신앙을 전수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777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향수하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사명 다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777세가 단명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는 것이. 왜? 홍수 전 5년 전에 갔어요. 라멕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연대를 몰랐을 때는 노아 8 식구만 방주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누구 같이 였을까요? 예, 계산해보면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라멕, 아버지 라멕이 같이 지어서 10 식구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방주를 짓던 아버지 라멕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노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마지막 마무리예요. 근데 노아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을 볼 때 완성할 때까지 노아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5년이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또 있죠.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가나안 언약을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도 같이 들어갈 줄 알잖아요. 늙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120세에. 120세가 돼도 모세의 눈이 어떻게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모압에서 갔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 사후에 건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가나안 입성 직전의 마지막 단계 역시도 모세 사후였다는 것을 볼 때에 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정말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고 확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57년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늘 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생 변화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롱사인 먼저 가셨어도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흐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찾아와야죠. 네, 오늘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언약 신앙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으로 살아났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아까 당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거의 죽을 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냐면은 구속사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는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학예 대성회 때 강의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 선교를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왔잖아요. 그죠? 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멀쩡해 보여가지고 저 전도사가 젊은 전사가 뭐 얼굴도 좋구만 뭐가 아픈가 이게 속사정을 모를 때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왔는데 어쨌거나 살려주시는 그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몸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신앙으로 저도 살아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에녹의 변화는 마지막 성도의 변화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 에녹이 변화받고 또 엘리야가 왕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변화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에녹의 변화는 오늘 에녹의 그 삶의 여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게 57년일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녹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아 마지막 그 순간에 와 있구나. 근데 이것이 뭐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뵐 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원로 목사님께서 먼저 가실 때에 한 번도 누구에게도 간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죠. 그리고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이미 언약을 구속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길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때 그 나라 가서 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냐?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옛것과 새것을 어때요? 때를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낙심되고 또 힘들고 정신줄을 약간 놓으신 분들도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때 반드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셨죠? 예,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이 에녹의 변화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현재성이에요. 언약의 현재성. 자,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신명기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네, 오늘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럼 누구와 맺은 언약? 첫 사람 아담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열조들이 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말씀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할 때 언약신앙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파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칠 만한 자격부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무슨 언약?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 또 어떤 은혜냐 볼 때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아휴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갈래. 에? 아이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에? 그러면 가만두세요 안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 학예 대성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발을 짚고 모리아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직전에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삐셔가지고 왼쪽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이분이. 성가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아이고 권사님 그 다리 갖고 모리아 성전을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러냐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사람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또 90 먹은 노모를 또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다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성전을 가는 거 불가능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잠깐 점심시간에 졸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 원로 목사님 소리를 빽 지르시면서 야 성가대 자리가 비었는데 너 누워 자빠져 자고 뭐하냐고 소리를 깍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깨가지고 성안 오른다리로 운전해가지고 모리아 성전까지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글쎄 막 그 성가대를 쓰시는 거예요. 절뚝거리시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깜짝 놀랬다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성가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외부 목사님들이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산, 저기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3년째 우리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날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 가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맞다고 그러시면서 어떻던가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 평강제의 교회는 평강제의 교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제의 교회, 평강제의 교회 다른 교회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계시는 것처럼 수련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많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질서 정연하게 수련회를 하는 걸 보고 꼭 어디서 튀어나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계시는 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에녹의 신앙이에요. 마치 아담이 계신 때나 안 계신 때나 똑같이 동행하는 신앙. 이러한 에녹의 동행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푸른 동산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낙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와 언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랍고 원하옵기는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담이 전할 때나 전하지 않을 때나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말씀이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인지라 낙심하고 또 뒤처지고 또 마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심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언약을 변화 영생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친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LA 지역에 늘 푸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 변화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만세전에 영생을 얻기를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1년 동안에 주신 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에녹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에게 언약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